전에 떠나갈 당신이요. 이제는 영영 가는 아쉬운 당신이요. 바람이 부는 언덕, 외로운 영덕에 나만 홀로 남기고 어디 가나 내 사랑아. 헤어질 사랑이면